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83쪽, 제 성경책으로 8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없음. 그리고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 마가가 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분이 받으시는 그 모욕과 수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 사실 그것보다 어쩌면 그가 모욕을 받으시는 그것이 더 큰 괴로움이고 쓰라림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육체의 고난은 사실 예수님의 과거의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욕은 어떤 의미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자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범하게 되는 그런 잘못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나와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들 역시 땅의 일을 생각할 때도 많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덜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횟수가 줄었고 덜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어기는 횟수가 얼마나 적냐 맞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야고보는 말하기를 율법을 모두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 막 살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또 반대로 노력해서 모두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나님께 모욕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보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대로 어떻게 때때로 예수님께 모욕이 되고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그런 인생을 안 살 것인가가 아니라 또 그런 삶을 반성하고 또 애써서 어떻게 노력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어떤 결단과 반성과 그런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모욕하기도 하는 것이 나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쩌면 하나님을 모욕하기에, 예수님을 모욕하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큰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버젓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늘 묻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과 달라진 우리의 변화된 삶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현재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 모든 거 그분 때문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 감사가 매일의 삶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해주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중보하심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짓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 오직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의 중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가장 절대절명의 문제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나 혹은 똑똑해서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걸 믿기 원하고 또한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 되어야지만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실상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9절부터 32절 한번 같이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유권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자들입니까? 29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 옆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이죠.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대해요?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근데 그 비난하고 모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왕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유익될 만한 것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 모두가 바라는 믿음의 근거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있을 때 믿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능력을 보여주고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해결해 주고 더 좋게 해줄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왜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멋있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자신들도 이렇게 구출해주는 그런 어떤 유익을, 현실적인 유익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자신의 현실적인 어떤 유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요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현실적인 유익이 생기면 믿음이 커져가는 것 같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믿음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눈에 보이는 내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나 혜택과 상관없이 살게 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삶의 현실에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냥 그 십자가는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 그냥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자리인 거죠.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하나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근거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현실적인 혜택을 하나도 주지 못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들보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현장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와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용서와 하늘의 축복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축복과 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비교하거나 바꿀 수 있겠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찾아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혜택과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만이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현실적인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도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내게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신자라하여금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런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십자가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자랑할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눈에는 보잘것 없고 어떤 우리의 인생에 현실적인 도움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 사실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있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 또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바꾸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